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4세 즈음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모임이 7일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사리원시 안의 농근맹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 영도사는 독창적인 선군혁명 사상에 기초하여 선군시대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국방 위주의 국가기구 체계를 확립하시어 우리 조국을 자주의 대강국으로 일도세우신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국가건설 사상과 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